표정 지켜봐 너랑 있을 땐 뭐든 stop it babe That's real later 하면 또 단순했지 너만 보면 babe 난 항상 너 지나간 듯해 목숨이라도 건듯한 비는